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구초종 세력들의 비열한 제재 압박 소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16일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보도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이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걸거들면서 부당하고 비법적인 제재 압박 소동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으며 오늘에 와서는 우리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완전히 질식시키려는 범죄적 목적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 수출 금지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었는가 하면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통제가 제멋대로 적용되면서 인민생활과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보도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서 강압 채택된 결의 제2270호의 제재 항목 허화상품 조항에는 터무니없게도 체육기재들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는 적대 세력들의 야만적이고 미개한 제재 압박 소동은 사람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와 인도주의 분야에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의 일부 나라들에서 와 같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법 규범과 관례를 무시하고 우리 외교력권 소지자들의 짐을 마구 뒤지는가 하면 이미 사용했던 가정용품들과 화장품, 지오 사이다와 오리니 자전거까지 금지품이라고 회수하는 등 초보적인 외교 특전도 보장하지 않고 무리하게 놀아대는 나라들이 있다고 보도는 지적했습니다. 보도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벌어지고 있는 광란적인 제재 압박 책동의 첫째가 된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우리에 대한 제재 책동에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모지름을 쓰면서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유엔 헌장과 외교 관계에 관한 윈 협약 등 국제법을 공공연히 유린하면서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하든가 아니면 그 급수를 낮추라고 강박하고 있다고 보도는 지적했습니다. 우리와의 정치 군사적 전면 대결에서 쓰디쓴 참패만을 당하고 있는 미국과 구초정 세력들이 제 아무리 비열하고 야만적인 제재 책동에 매어 달린다고 해도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조선의 앞길을 절대로 가로막을 수 없다고 보도는 강조했습니다.